우리나라 대표가 최근 유엔 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대표는 본 회의에 제출된 유엔 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A의 RES의 71의 146에 류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유엔 헌장은 유엔 안보리 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안보리 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는 유엔 안보리 사회가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있으며 특정한 나라의 리익에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사회는 더 이상 유엔을 강권과 전횡의 마당으로 도용하는 미국의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안보리 사회 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민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소화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미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한 유엔 성원국을 힘으로 전복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인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여러 차례 불려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이 유엔군 사령부의 간판 밑에 버젓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유엔의 공정한 실체와 명예를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의 견지에서 보나 유엔군 사령부는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 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자기 사명에 맞게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에서 강권과 전횡을 종식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 유엔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